인사를 하면 다시 올라 재회를 두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먼 기적 소리 정거장 이곳은 너와 나의 인생이 있는 곳 여자 여자 여자의 내가 기다려야지 바람결에 흩어진 먼 기도 소리